beautiful girl 왜 나를 이렇게 설레게 만들죠 beautiful girl 그대의 모든 게 다 궁금해요 하루 온종일 그대 생각에 영화 속 주인공이 되죠 이러는 내가 한심하죠 이 느낌조차는 좋은걸요 Hello, yeah, my name is Sam and I like some ham Girls call me Bam when they see me, they go damn 무지개는 빨지 노초 파남보 그들 기다리는 나는 바보 그 사람은 생각 마마 내가 너의 새로운 파파 쿵나마타타 주문을 걸어 그대 내게로 다가와 봐 Hey Beautiful girl 왜 나를 이렇게 설레게 만들죠 SOME ride with me 난 느끼고 싶어 그대 하빨간 입술 was about to give up on love give it up but then I saw you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너에서도 알아가고 싶어 like what's your name what's your number let me guess your favorite color 빨간색 너의 입술처럼 마음 올라 느끼고 싶어 I don't kiss and tell so you can use your lips as a brush and I'll be the canvas SOME ride with me 우리도 타볼까요 1, 2, 3, 4 look at me 나를 바라봐줘요 SOME ride with me 난 느끼고 싶어 그대 하빨간 입술 Throw your hands up in the air 나와 같은 사람 있으면 Throw your hands up in the air Throw your hands up in the air 한 번만 바라봐주세요 Throw your hands up in the air Beautiful girl 왜 나를 이렇게 설레게 만들죠 Beautiful girl 그대의 모든 게 다 궁금해요 1, 2, 3, 4 look at me 나를 바라봐줘요 SOME ride with me 우리도 타볼까요 1, 2, 3, 4 look at me 나를 바라봐줘요 SOME ride with me 난 느끼고 싶어 그대 하빨간 입술